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조선반도 수역에 핵 항공모함 타격단을 들이밀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10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미국이 갈빈선호 핵 항공모함 타격단을 조선반도 수역에 긴급 파견하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미국이 이번에 또다시 갈빈선호 핵 항공모함 타격단을 조선반도 수역에 들이밀고 있는 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무모한 침략 책동이 엄중한 실천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이 감히 선제 공격이니 수뇌부 재건이 하면서 군사적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미국이 원하는 그 어떤 방식에도 기꺼이 대응해 줄 것이다. 오늘의 주름한 정세는 우리가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과 선제 공격 능력을 백방으로 다져온 것이 얼마나 정당한가 하는 것을 다시금 뚜렷이 실증해준다. 트럼프 행정부가 힘에 의한 평화를 부르짖으며 조선반도 지역에 전략 타격수단들을 줄줄이 들이밀어 어리석게도 우리를 어째보려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의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무진막강한 군력을 갖춘 우리의 백두산 혁명강군은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정의의 핵불벼락으로 가증스러운 침략의 무리들을 깨끗이 쓸어버리고 조국 통일 위협을 성취할 것이다. 우리는 결코 평화를 구걸하지 않으며 우리를 건드리는 자들과 초강경으로 맞서 강력한 힘으로 자기를 지키고 우리 갈 길을 갈 것이다. 우리는 미국이 자기의 횡포무도한 행위가 빚어낼 파국적 국가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게 만들 것이다.